미제가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 망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. 5월 29일 미제는 핵전략 폭격기 B-1B 편대를 또다시 남조선 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 훈련을 벌려놓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. 이날 새벽 괌도에서 리륙한 핵전략 폭격기 B-1B 편대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조선 동해 강릉 동쪽 80km 해상 상공에까지 날아들어 이미 조선 동해에 전개되어 괴뢰 해군과 연합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는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에 탑재된 추격 습격기들과 함께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정밀 타격하는 합동 훈련을 미친 듯이 벌려놓았습니다. 이와 함께 미제의 공중비적들은 괴뢰 공군 전투기들과 함께 조선반도 상공회로의 항로 비행 때 협동동작 조직 질서를 숙련하는 훈련도 벌려놓았습니다.